무슨 힙합 그 이름 아래 모였어 만든 소막을 날리는 노래와 혁명의 깃발 Soul Company와 가리온의 메타 모음으로 만든 rhyme 노래 계속해와 The Bangers 막힌 소리를 줄어둘 그들의 강한 소리 계속해서 자 지금부터 만나볼 사람들은 한국의 팝이 나갈 하나의 방향을 잡아가는 힘을 가진 과학당 관찰을 거듭한 우리가 창조한 소리가 울리자 일곱 갈래 강줄기가 바다와 마주친다 그 과학작용과 큰 의지가 발전한 함성과 완벽한 감동과 끓는 피로 가득 찬열과 마면 앞서 있다고 기만적인 말로 실망스러운 입만 놀린 잘 어찌할꼬 자만과 착각만 따라가다가 타락한 가짜야 착잡한 판단과 발악 참 가짠타 박찰 가자마자 장악한 낮과 밤 장과 막마다 찬란한 날 따라 찬양 하나 둘 셋 까만 눈에 밝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국에 말을 내부로 담을 때 갈 길은 가마득해도 나름대로 빠르게 황금의 우주를 가르게 했어 탐스레 우리가 바로 힙합 씬의 미래를 빛내 16인의 수비대 진실의 무지개 위로 기지개를 킬 때 이제는 준비된 승리의 힘을 진채고 유기체로 넘치네 힙합 뱅어스 가라사대 그대 손이의 종이펜을 울리게 곧 이제 가슴팍에 따분하게 가둔 나의 작은 발음을 한국말의 그 발음 안에 가득하게 담을 차례 아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아 잡은 손을 적당하게 짚고 계속해서 난 연결고리를 잡고 빛든 MCEO 추락하는 모든 것들에게 동정의 노래를 보내네 아에이오우어 아에이오우어 나의 와인 묵을 꺼내 손에 잡았지 가만히 생각을 해 이제 무슨 얘길 말할지 정말 고민이 되는 순간이지 남들과 다른 뭔가를 표현하고 싶지 성급하게 구운다면 필시 수박걸 타는 소리를 눌러놓기 쉽지 적당한 깊이를 유지해야 하지 방식을 알지 못하는 한심한 놈이 맞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걸 봤지 정작 자백이들은 여기 당당한 실력으로 모였었지 거칠 것 없이 그들을 뚫고 전지 그래 오늘 멋진 쇼를 해보자고 세우자 매치에 있을 애들을 깨우자고 모음으로 온유를 좀 만들고 이걸 듣고 있을 꼬마들과 모험의 세계로 어허 턱시도를 입은 아저씨도 역시 돌아버릴 런지도 몰라 결국 지금의 넌지도 간 안개 속에 서지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놈 그걸로 또 뭘 찾으려고 모두 모여 모은 쇼를 아주 조금도 어색해 말고 듣죠 귀로 듣고 춤을 춰 촘촘히 박힌 내 몸이로 총총 걸음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아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아 잡은 손을 적당하게 짚고 계속해서 난 연결고리를 잡고 빛든 MCEO 추락하는 모든 것들에게 동정의 노래를 보내네 아에이오우어 아에이오우어 오늘도 문득 떨어지는 무수한 별들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며 우수에 잠겨 무슨 수를 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군중들은 타락의 춤을 출 뿐 붉은 나무들을 해치고 숲을 지나려다 결국은 풀뿌릴 지고 분풀일 하는 팔불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온 구주 부스러진 꿈을 부둥켜 안고는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새숨을 불어넣네 근데 저기 죽음을 부르는 주문을 읊는 그는 과연 누구 타는 걸 관두고서 자 들어봐 가능성 갖추고 파란 소리 찾는 놈들의 잔을 들어 어쩌면 저런 걸 겁먹고서 던져버려 점점 더 번져가는 더럽던 언어와는 확실히 참이 얼된 것을 보여줄 테니까 다들 똑바로 정신 차려 머저리 마녀 그래 널 속인 마법 따위에 정신을 깨꼈어 이제 가면을 벗었으니 얌마 좀 비켰어 이처럼 지름적이는 적들이 시랍고 시끄럽던 이들 모두 길들여줄 것을 믿으며 지구촌의 중심에 우리들이 그려서 Soul Company 온 세계인이 쓰러져 아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아 잡은 손을 적당하게 짚고 계속해서 난 연결고리를 잡고 빛든 MCEO 추락하는 모든 것들에게 동정의 노래를 보내네 아에이오우어 아에이오우어 아에이오우어 멈춤없는 외침 최적화 Syntax Setup The Quest Bust this, 멈춤없이 2004년 Soul Company 그리고 멈춤없는 가리온의 MC 메타